소나미야 사나이야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려나 하얀 구름을 봐도 또 대답이 없네 푸른 하늘을 봐도 안타까운 내 마음을 어쩔 수 없네 Thank you.